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1장 5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인데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완전히 회개를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황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온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던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황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로마가 저 이교도들의 저들의 말발굽에 밟혀서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두가 다 실망스럽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거스틴 위대한 어거스틴 천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한다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자라났지만은 자라나면서 중간에 참 타락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가 고백록이라는 또 회개에 자기가 회개한 모든 내용을 기록했던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로마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망하지 아니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버릴 때에 우리도 역시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럴 때에 너무 당황스럽지요. 뭐 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은요 우습기도 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투표를 했어요.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냥 막말을 하고 뭐 거의 욕을 하다시피 그렇게 막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에이 저게 뭐야 저 사람 대통령 감이 아니야 자기 당 사람들도 그냥 모두가 난 저 사람 지지 안 해 아 그랬었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아마 데모를 하는 모양이에요. 우린 저 사람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갑작스럽게 어려움 또 혼란스러움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일이 연루가 되어 있고 정말로 지금까지는 믿고 싶었고 믿어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이 뭐 멀리에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다만은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오늘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자랑을 했어요. 뭐 예수님이 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다 아시지만은 같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 주님 이거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집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가면서 지을 집이 없어요. 그런 집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짓는 그 재료를 보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거보다 더 큰 돌을 가지고 통돌을 가지고 쌓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돌로 지은 집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얄팍하게 그냥 돌을 갖다 치장석으로 그냥 갖다 붙인 것이지 그게 통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아예 돌 자체가 통돌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또 건축술이 얼마나 참 뛰어났던지요. 그 건축해놓고는요. 한 100사람이 한꺼번에 밀어도 그 돌이 안 밀릴 정도로 그게 튼튼한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헌물로 꾸몄다. 뭐 우리도 지금 여기 국화를 놓고 뭐 이쁘게 치장을 합니다만 이보다 뭐 이거 우린 비교가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안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다 금으로 장식을 아예 금으로 장식을 그 다음에는 백향목을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안에다 다 판석을 하고 판벽을 했어요. 안에 들어가면은 향내가 솔솔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들의 자부심이에요. 민족의 자부심. 그러는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이 성전을 가지고 아 주님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요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 때문에 이것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버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한 50여 년 좀 덜 되는 그런 횟수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죠. 주후 70년에 예수님께서 주후 33년에 돌아가시고 주후 70년에 됐을 때 로마의 황제가 되어진 티투스 로마 황제 디도 티투스 장군 뒤에 가면 황제가 됩니다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다 훼파해버리는데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아주 기초석까지 다 헤트려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합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끄떡없어.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야.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야. 민족의 자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훼파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금에는 우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질서라는 것이 쭉 있어야 그래도 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어지어야지 이러한 어떤 기대감, 이런 질서, 이런 규칙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다 깨져버렸어.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을 만큼 정말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전에도 뭐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촛불 들고 쫓아나와가지고 소 먹으면 죽는다 했더니만 소 먹고 아직 죽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냥 촛불 들고 막 흔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해. 그래서 바꿔야 돼. 바꿀 사람은 바꿔야 돼. 그런데 지금 당장에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누가 대신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은 누구냐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휴전이거든요. 휴전선이거든요.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북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해서 이북에서 그러면 아유 우리도 좀 쉬었다 하자. 야 핵폭탄 좀 쉬어라 그러겠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도 뭘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규칙이 없어져 버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나? 이럴 때에. 그런데 오늘 여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이 무거운 통돌로 지은 이 성전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져버리고 기초가 무너져버리고 질서가 무너져버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혼란스럽게요. 그들이 물었습니다마는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이비 종교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도 뭐 엄청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좋지요.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우리나라 출신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민족 출신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우리 민족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 좋긴 좋지만은요, 그건 좀 어려울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많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많은 이단들이 참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냥 프린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또박또박 손으로 쓴 글씨를 가지고 내 이름을 딱 써가지고 등기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받아봤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 냄새가 나서요. 아, 안 보고 찢어버리려 하다가 내에서 봤더니만은요. 나한테 자기들, 그 이단 자기들이 그걸 나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목사가 얼마나 예쁘게 보였으면은 나한테 이런 걸 보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난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또 들어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신천지다 뭐 어쨌든 이런 이단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미혹되는 것을 이단에 미혹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건 뭐 지금 우리가 당장에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본에서만 나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가 않대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할 만도 해요. 근데 일본에서 지진 났다 하니까 속으로는 아이 곧 잘 됐다. 아니 남의 나라에 지진 났는데 그 잘 됐다 생각하면 안 돼. 그랬는데요. 잘 됐다 했더니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오히려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민족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편하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이나 악한 말을 해서는 그건 기독교인답지가 못한 거죠.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 하지만은 도대체가 우리가 이름도 모를 전염병들이 막 지금 막 생겨났어. 뭐 메르스가 뭔지 사르스가 뭔지 또 이름도 다 모르겠어. 그런 병들이 막 나타나.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로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아마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마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우린 놀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튼튼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버린다 하는데 그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목숨 같은 것이요. 오히려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보다 더 두려운 일들이 무엇일까? 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만은요,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 통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거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생각, 안심할 수 있는 생각은 도대체 뭐이냐 그 말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기본이 흔들리지 않을 때, 기초가 탄탄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기초가 뭘까요? 가정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집에 와가지고 얘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두드려주면은요 그만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그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초가 흔들렸다 했지만은요 가정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디에 기댈 데가 있겠어.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 할 때 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자세히 봅니다만은, 요즘 어떤 결혼식들은 참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갔더니만은요, 주례도 없어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름 부르고 뭐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더니만은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반지 끼우죠. 그렇죠? 서약을 한다 하는데,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서약을 한다고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부부가 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굳은 맹세를 하는 거지요.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가면 좋겠어요. 정말로 파뿌리 까만 머리 파뿌리 되듯이 파뿌리 될 때까지 정말로 행복하게 맹세가 깨지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 많은 가정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면은요,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모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벤트, 결혼식이 이벤트. 그런데 정작에 맹세하고 그 맹세가 깨지지 않아야 할 근거가 없어. 약속은 두 사람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살다 보니까 기분 나쁘고 한쪽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아. 조건이 바뀌어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는 안 되더라.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야, 참 결혼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거기에 같이 가담이 되는 거지요.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양가의 어른들도 그리고 형제들도 친척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는, 그게 결혼이거든. 그런데 그 결혼을 탄탄하게 해주는 기초가 뭐였냐 그 말이야. 두 사람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져가지고는요, 그 약속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러나 우린 결혼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두 사람의 약속이 자기들 마음에는 안 들어. 그렇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약속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 누가 보고 계셔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마음에는 싫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깰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약속이야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깰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조건도 안 맞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바뀌어버렸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약속을 깰 수가 있겠느냐. 기초가 나타난 거죠. 기초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헛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 계시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정에만 들어오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에게 기댈 벽이 되어주고 막아줄 벽이 되어주고 위로해줄 아름다운 사람이 집에 가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신청, 믿을 신 신청, 믿고 바라지 말라는 것.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꿈에 홀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내가 세상의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예수님께서. 이게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이렇게 분쟁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기초가 되어 있을 때에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바르지 않을 때에 성전도 결국엔 다 없어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참 신앙의 사람에게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초가 되어 주시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터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뭘 할 거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터가 안전한 터가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들어 가든지 뭘 할 수가 있는데 터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기초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가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온전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믿었습니다. 아, 이분이 이분 정도만 된다면 이분 정도라면은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생각했어요. 아, 그런 사람들도요. 그만 흔들리더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리더라니까요. 무너져 버리더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기초를 다시 닦아 나가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말로 어떤 묘한 말로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까 하는 것을 궁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 자꾸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요 말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지 하는 그런 말 장난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이 말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보여져야 하지 입에 있는 말로 보여진다 하면요 말장난에 그친다 하면은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참 신앙의 사람은 말은 비록 어둔하고 어눌하고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짓말 없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야.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할지라도 본뜻은 그것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간다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원하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원하고, 그런 민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말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루 지나고 나면은 다 나오게 돼. 다 들통이 나는 거. 우리는 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속에서 나올 때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만한 이런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린 신앙의 사람답게 오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말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말로 생각을 할 거 없습니다. 왜? 저 사람 보이는 그대로야. 저 사람 보는 대로 믿으면 돼. 저 사람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